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점하여 제중조선인 종인 앞에 중남지구협회에서 올리는 축전을 채택하는 모임이 12일 중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제중조선인 종인 앞에 중남지구협회 회장과 제중조선국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타향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타향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